basic. Basic라는 건 언제나 새로운 일은 들러오는 대체되는 법. 조그만 바닥이지만의 곳은 매체라는 것.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넌 부정하는 게 불가능해. Who influence who? 아깝다던 우리를 구원한 하나의 구세주. This ain't a history lesson. This ain't who is who. It's something like mathematics and what is new is new. 11주를 바친 내가 어디서 요리들.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니들의 고맙게. ADHD 구경과 필요는 다른 대로 만들어진 역사 예상 못했지 나 역시도 이 조합은 억지로는 못 만드는 거. 새로운 시대의 문을 완전 열고선 바로 잠그는 거. When you happen to wake up 곧바로 폐차하는 거. 버린 나쁜 애들의 머릿속 꿈 눈이 세탁하는 거.